출애굽기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환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아뢰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 다 이쪽으로 앉혔군요. 다 이쪽으로 앉혔군요. 자, 이쪽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이렇게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잠깐 창세기 말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의 시작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서사시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설명을 생략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그 대신에 선언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창세기는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명을 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첫째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언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창세기의 문학적인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라고 한 세 분이 속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코트로도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문학적인 장르, 설화라는 거죠. 설화. 구체적으로는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가 신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가 신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문학적인 장르가 굳이 따져보면 설화와 신화와 같은 장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였었죠?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설화에서 중요한 것은 세세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건들을 연결하는 그 구성,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라는 장르는 구조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구조 속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주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창세기의 구조는 무슨 구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뽀뽀 구조, 네 개 구조, 4, 4 구조. 예. 어디 가서 뽀뽀 구조 그러면 못 알아듣지만 해석해서 4, 4 구조.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인물들이 이제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개의 앞선 네 개의 사건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멀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멀어진 이 현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사실을 가까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네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누구였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네 사람 역시 인간적인 실패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을 기억해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요셉의 유언인데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만나야 우리가 그제서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어떤 말씀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하면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거. 출애굽기 이것만 지나갑니까? 아시지만 굳이 말씀 안 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인정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영화관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아버지께서 평생에 제 어렸을 기억에 한 번 데리고 가신 극장이 있어요. 그 영화가 십계라는 영화였습니다. 십계라는 영화가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는 그 홍해를 가는 장면이 그 어렸을 때 엄청났는지 지금도 그 그림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또 다른 모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죠. 되게 공전의 히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즉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사건만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출애굽기의 내용을 반쪽만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영례성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야 출애굽기를 잘 이해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일반적인 부분을 좀 먼저 알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뭐 일반적인 뭐 기록연대가 기원전 1450년 경이다. 출애굽이라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핵심어가 중요한 핵심어가 구출, 계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화면처럼 출애굽기는 분명히 기원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핵심어가 딱 두 가지죠. 구출과 계명. 즉 무엇이에요? 두 가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묻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출이라는 구원이라는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계명이라는 메시지는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듣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즉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 핵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여기 써 있는 내용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셨으며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이야기. 여기에도 같은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즉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학적인 구조를 굳이 엄밀하게 바라보면 설화라는 구조를 내밀 수 있겠죠? 자, 그럼 설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말이 빨라서 설화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구조, 여러분들 그 다시 강의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한 백성들 너 구원했으니까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구원하셨고 같이 있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신의 이미지는 우리와 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죠. 그죠? 초월하신 분이라는 인식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은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성도님들 마음에 혹시 이런 궁금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겠다, 다 알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택했는가라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한국 사람 해놨으면 솔직히 훨씬 더 뭔가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바닥에서 이렇게 큰 나라로 됐는데 몇십 년 안 걸렸어요.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요. 1907년에 뭐 평양 대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100년 조금 넘은 거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19장부터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줄이면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추려놓은 건데요. 제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가지 전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더 대단한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사장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얻었을 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파들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조금만 실수해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알려주는 샘플로 삼으셨다는 거죠. 샘플. 여러분들 샘플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샘플 그러면 대부분 화장품은 계속 떠올라요. 그죠? 좋은 화장품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국 샘플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죄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드리면 부영아파트 아시죠? 부영아파트 가기 전에 여전히 지금도 무엇이 있어요? 분양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않지만 형광등 불이는 켜있는 거 보니까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분양 하우스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어질 집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샘플로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결국에는 이러한 샘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못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각 부분의 핵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출애굽을 시키시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죠. 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뭐 모세의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한 가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제목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누가 보아도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애굽에서 왕족으로 자랐기 때문에 당시 최강대국에서 왕족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불 속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만일 모세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다, 위대한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3장 4장을 보시면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됐다 많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세워진 그 리더가 시작부터 뭐 가요? 안 가요? 갈 수 없어요? 좀 속된 말로 하나님 당신이 가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과연 이 모세가 과연 영다운 몸모를 과연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원리의 한 가지를 좀 묵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벽해야 써줘요. 완벽해야 써줘요. 제가 최근에 일반 그 직업을 조금 검색할 일이 있었는데 경력자가 아니면 안 뽑아요. 초보는 뭐예요? 20대, 30대는 초보를 뽑지만 40대 이상의 초보는 안 뽑거나 시켜서 월급이 엄청 적거나 경력자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더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환경들을 바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준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시는 열 가지 재앙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앞에만 외웁니다. 피계, 이파, 악도, 우매, 어장 뭐 이렇게 외워요. 피는 이제 강이 이제 피물을 반겨고 피 개구리 뭐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시간상 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열 가지의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믿던 신들을 대표하는 형상이에요. 즉 이 열 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완전한 온전함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이스라엘 신들이 경험했고 보았었던 그 신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각 재앙들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의 재앙으로 솔직히 애굽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열 번의 재앙이 있을 동안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아야,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애굽에 대한 소망들, 과거에 대한 향수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상징하는 유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제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저기서 말하는 이날이 바로 이 열 번째 재앙이 있었던,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십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추수감사주의 지키죠. 다성경에 있는 주의. 추수감사주의도 지키죠. 유월절 지키십니까? 지키셔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모습 지키죠. 교회에서 특별히 유월절 행사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께 영원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안상홍 증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라 한 유월절을 니네 교회들은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킨다. 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선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온전한 교회요.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뭐 잘못된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안 지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은 요일로 토요일이거든요. 왜 안 지키는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성경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가? 이거는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저도 오늘 좀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까지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다라는 건데요.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소멸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이 있다라는 게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의 시간 속에서 신약은 영원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수천 년 전에 이후의 일이니 몇 세대가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영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즉 이 규례의 소멸점이 올 때까지 지키라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이미 이 유월절의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때부터 이 유월절의 끝에 예수님이 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유월절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두 번째 그 문단은 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구약의 중심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의 중심축일까요? 여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선언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십계명 역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예수님 역시도 이 십계명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뭐라고요?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완성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완벽하게 결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구약에서의 제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죄를 드릴 때마다 계속 제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번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십계명이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선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이 십계명의 언약이 완성되어졌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바로 이 관계를 정립시켜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샘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읽다 보면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데 좀 우리가 넘겼었죠.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성경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었을 때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윗 성전, 뭐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기에 이 부분을 길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많이 배우셨나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가 좀 있죠. 그런데 이 성막의 부분 지금 이렇게 나눈 세 개의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의 구조가 다 들어가 있음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설계도를 알려주세요. 근데 바로 그때 오랫동안 모세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막 며칠을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기다리다 못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신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것 같다, 우리에게 리더가 없다, 그럼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새로운 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멸망한 애굽의 신을 달라고 돌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연약해지다 보니까 다시금 애굽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예요? 신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꼭 신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이상하냐면 아론이 되게 이상해요. 아론이 왜 이상하냐면 아론이 우리에게 신을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바로 무슨 얘기냐면 고민도 안 하고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말 잘하라고 아론을 붙여줬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신을 달라고 했었을 때 아니야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 아무 고민 없이 금 가져와 만들어줄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3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떠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속히 돌이키고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들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이처럼 틈만 나면 죄의 길로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결론과 같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창세기와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죠?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서 언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냈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시면은 성막을 봉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좀 시간상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섯 가지.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분들 이끄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창세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저기 31장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회막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나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분명히 아깝다라는 것이 먼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바뀐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좀 취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본으로 삼아서 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